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죽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대부분 우리 경험하는 대인관계의 갈등은 큰 문제보다는 사소한 의견 차이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함께 운전해서 갈 때에 남편은 이 길로 가자 그러고 아내는 이 길이 더 빠르다 그러고, 그 어떻게 보면 참 사소한 일이지만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이 불거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우리가 음식을 오도할 때에 남편은 설렁탕을 먹자 그러고 아내는 비빔밥을 먹자 그러고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또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의견 차이기 때문에 좀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서로 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죠. 사실 우리 미국 교회들도 보면 겉으로 보면 다 이렇게 편안한 것 같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미국 교회들도 그 분란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실제적으로 있었는데 어느 한 교회가 정성을 다하고 기도를 해서 교회 건축을 잘 했어요. 이제 교회 건축을 잘 하고 나서 마지막 단계가 본당에 카페트를 까는 것이었는데 카페트 색깔 결정을 놓고 분쟁이 생겨서 결국은 두 교회가 두 개로 쪼개졌다고 그럽니다. 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번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사하면서 네,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뭐. 네,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 가지고 큰 문제가 되어서 교회가 갈라지는 부부가 갈라지는 네, 그런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비판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궁극적인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메시지. 서로 사랑해라.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원수들까지도 사랑하고 국가도 사랑하고.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지난주 말씀에서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는데요. 이 사랑을 깰 수 있는 그 비판하는 문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추측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이럴 것이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거야, 이런 메시지가 있을 거야, 이미 내가 다 정해요.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시작이 중요한데요. 시작은 내 생각, 내 견해가 아닙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항상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그것을 이해해. 오늘 본문 말씀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성경입니다. 잘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배워서 또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본문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지 분별력을 갖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분별력, discernment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Do you see?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요.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지 분별하지 말라 그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본문은 개인의 의견 차이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 중요한 교리를 다루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의견 차이. 중요한 교리는요, 사도 바울이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부분에선 바울은요, 이거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 뭡니까? 자꾸 율법을 대리되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다. There's no other gospel.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본질적인 교리의 문제에 있어가지고서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infallibility, inerrancy of God's scripture, 이런 부분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다른 의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충분히 다른 개인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1절을 보게 되면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견, opinion. NIV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disputable matters, 서로 논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제들이 Disputable matters. 이거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예, 그러한 것을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은 소위 얘기하는 종교다원주의나 WCC, World Christian Council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옹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은 지금 여기서 믿음의 형제를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지 믿지 않는 비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문맥 전체를 보게 되면 믿는 형제들, 믿는 형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기초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비본질적인 것, disputable matters,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견해가 다를 때, 입장이 다를 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은혜스럽게 소화시키면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가, 우리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다섯 가지 원리 배우는데요, 항상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게 숫자가 많으면 설교가 짧습니다. 그거 아세요? 3 포인트면 길어지고요. 5 포인트면 짧아집니다. So relax, enjoy. 첫 번째 원리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용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The stronger Christian should accept the weaker ones. 자, 1절을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으라 그랬어요. 머리로 받으라는 게 아니라 용납하라. Accept one another. 받아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아, 믿음이 연약한 자. 아,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성경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베이비와 같은 크리스천을 놓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여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누군가? 첫째로는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채소만 먹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채소를 먹는 이유가 오늘날의 무슨 뭐 베지테리언이라 해서 채소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고기들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 우상 제물로 올라갔던 제물이 그 고기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유에서 나는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면은 채소만 먹었느냐?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주를 위해서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성경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랬는데, 나는 우상에게 올려갔던 그러한 고기를 먹음으로 내 육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다니엘과 같이. 그렇죠? 그래서 주를 위하여서 나는 절제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동기예요. 얼마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뭐 지식이 부족하고 예수님을 잘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자도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 믿음이 좋은 자예요. 그래서 The Message 성경에서는 이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The Message 성경에서는 그 원래 뜻을 잘 살려서 연약한 자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Believers who don't see things the way you do. Believers who do not see the things the way you do. 당신이 보고 보는 그 견해로서 관점에서 보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자. 이게 조금 더 잘된 번역인 것 같아요. 믿음이 강한 자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용납하라는 것이에요.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3절에서도 그렇고 거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다른 의견, 믿음이 약한 자를 10절에서도 내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게 있는데, 여기 업신여긴다 그러는 그 단어의 뜻은 그 제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isolate them. 너희들의 공동체에서, 교제에서 의견이 좀 다르다 그래서 분리시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좀 영적으로 그 성숙하다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제외시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구별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 나름대로 영적으로 자기네들이 종교적으로 엘리트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된, 그러니까 자기들의 개인적인 판단이었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을 멀리했어요. 업신여겼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자기들은 따로 모여 기도해요. 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We're different. 특별히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I thank you that I'm different than all those sinners. 그 얘기죠.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내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I am different than those people. 구분시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신앙 노선이 다르신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멀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사실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게 되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가도 부르고 힘노,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우리 복음성가 CCM도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근데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오랫동안 이 찬송가에서 신앙생활, 찬송가를 부르며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이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CCM이 조금 이렇게 좀 피부에 와닿지 않, 불편할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우리 젊은 사람들 CCM이 익숙하신 분들은 찬송가를 부르면 또 찬송가를 주로 부르는 사람들을 볼 때 에이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아직도 찬송가 불러? 시대가 어떤데? 그러면서 은근히 찬송가 부르는 사람들은 CCM 부르는 사람 좀 멀리하고 우리 복음성가를 즐겨 부르는 사람들은 찬송가를 즐겨 부르는 사람들을 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받아주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용납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 모두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Christians should remember that God accepts both strong and weak believers.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다른 의견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어떻게서라도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다 액셉트 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자기의 의견,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질적인 것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본질, non-essential matters, 비본질적인 것은 의견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 의견을 이웃에게, 형제에게 강제적으로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의견도 받아주시고 저 의견도 받아주시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어요. 한쪽에서 나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다, 우리는 행위로서 구원받는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없죠. 왜? 성경이 분명히 오직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충분히 우리 다른 의견들을 받아줄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시니까.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가 조금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례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세례식을 할 때 항상 물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세례하는 세례탕이 있어요. 아니면 바닷가에 가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물속으로 쭉 들어갔다 나와야지 그것이 참된 세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례식의 방법이 침례입니다.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나 급의 교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도 좋지만 세례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미닝, 의미가 아닌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하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겠다는 결단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에 소위 얘기하는 스프링클링, 물을 뿌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좀 간식화된 방법으로 세례를 받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하나님은 침례교 교인들도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장로교 교인들도 좀 간식으로 세례식을 베푸는 장로교인들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이니까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주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All Christians are under the same head, same owner. 4절 보십시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러니까 내가 A라는 형제를 비판해요. 성경의 얘기를 너는 비판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이 너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나나 그 사람이나 다 같은 주인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사는 종들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다 그럼 그것은 주인의 권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니까 You have no right to criticize or judge others because that person belongs to the judge, the Christ.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죠. 요사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내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일꾼들은 우리 교회에서 직접 채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느 회사의 임플로이들입니다. 종업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제가 일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잘해요. 진짜 정성을 다해서 잘해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벌써 이제 공사가 지금 몇 달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제 끝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마음속에 어떨 때는 이거 좀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제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못해요. 왜? 그 일꾼들이 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느릿느릿하면서 그러면 제가 Come on, man! 빨리빨리 일을 해야지. 주님의 세림이 가까운데 언제 우리가 게으르게 하겠느냐 할 수 있지만 네, 그러나 그분들은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 아무 얘기 안 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내가 비판하는 사람도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나도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만약에 누구에 대해서 비판할 것이 있으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것.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요. 바로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for the matters that are non-essentials, nobody has a right to criticize or judge others. 왜? 우리의 궁극적으로 재판장이 되시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분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다 재판을 하신다. 우리가 그 주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포인트,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입장을 완전히 확신해야 합니다. Christians should be fully convinced of their stand.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입장을 완전히 확신해야 합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Each one should be fully convinced in his own mind. 자, 오늘 본문에는 이런 disputable matters,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문제를 거론을 했어요. 첫 번째는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이제 마켓에서 파는 고기들이 우상 그 제사를 위해서 사용됐던 그 고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상 제사를 위해 쓰고 그 다음에 그 고기들을 갖다가 이제 마켓에서 파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사실을 알고서 어떻게 우리가 우상 제사를 위해 사용됐던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겠느냐? 절대로 우리는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종류의 사람들은 뭐냐면 아니다. 고기는 그냥 고기뿐이지. Meat is meat. 뭐 그것이 잠시 뭐 우상 숭배를 위해서 사용됐다 할지라도 뭐 그것이 뭐 우상 자체도 아니고 그냥 고기는 뭐 퀄리티가 좋고 뭐 싱싱하고 맛 좋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 먹어도 된다. 그래서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유스럽게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갖다가 즐기면서 먹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날을 지키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을 같게 여겼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특별히 유대교 배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안식일을 계속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안식일은 다른 요일과 다르게 우리가 구별해서 특별하게 지켜야 된다. 왜?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특별히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나를 지키는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성경을 보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가 질 때까지가 세벳,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이제 더 이상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뜻, 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안식일이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주일날, 썬데이를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것이다, 안식일로 지킨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성도들이 그 first day of the week, 그 주의 첫째 날, 오늘날 얘기하면 썬데이,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가지고 저들이 이제 의견 차이가 난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every day is the Lord's day, 우리가 토요일이나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이 다 주께서 만드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날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달랐다. 자, 이 문제들을 놓고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해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시키니까 나도 지키고 이 사람이 이렇게 시키니까 나도 지키고, 그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 각자 마음속에 conviction, 내가 왜 이날을 예배하고 내가 왜 고기를 먹고 고기를 먹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conviction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네, 특별히 이 그 안식일이 우리가 신약에 사는 사람들이 토요일 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쉬어야 되는가? 아니면은 썬데이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게 참 어려운,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우리 신약 그 교수였던 D.A. Carson이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 책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From Sabbath to the Lord's Day, 안식일에서 주의 날. 그 책을 썼는데 이 한 가지 주제, 이게 책이 몇백 페이지가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아무튼 간에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지켜라 라고 지적하지 않은 그러한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가 입장을 확실하게 정해야 된다, 각자가. 자, 그런데 내가 내 주장을 세울 때에, 결정할 때에 기준이 내 편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편리나 내 쾌락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주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한 날을 다른 날보다 특별히 여기는 사람들도 주를 위하고, 모든 날을 다 똑같이 여기는 사람들도 주를 위하고, For the Lord, 내가 편리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 가운데 우리 주일, Sunday 예배를 토요일날 저녁에 드리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형교회들을 보게 되면 주일날 다 이렇게 소유할 수가 없으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주일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뭐 그것이 어떤 면에서 전도하는 면에서 되면은 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나의 편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기준은 주를 위해서입니다. 주를 위해서 이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동기가 반드시 주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그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수주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가.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는 주일날 돈 쓰는 것이 죄로 여겼습니다. 주일날 돈을 쓸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토요일날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돈을 쓰면 안 됐어요. 그것이 믿음적으로, 양심적으로 허용이 안 된 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도 하고 병원도 찾아가고 또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유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문제뿐만 아니라 예를 들게 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영화를 봐도 되느냐, 춤을 춰도 되느냐, 그죠? 뭐 이런 문제들. 여러분 미국 교회 아직도 펀드멘탈한 교회에서는요 여자들이 화장을 해도 되느냐 이거 가지고서 논쟁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주일날 교회 올 때 바지를 입어도 되느냐, 허용이 안 되는 그러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단이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그러한 그 이슈들을 가지고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한 것이고 각자 마음에 확정해야 된다.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I take this conviction. 나는 이 견해를 가지고 산다. 자,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술 마시는 것입니다. 자, 술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분명한 것이 있어요. 첫째는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는 것은 drunkenness,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Very clear. 그러나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가 몸에 좀 문제가 있었을 때 오히려 포도주를 마셔서 건강에 도움이 되게 하라. 모르겠어요. 무슨 문제인지, 뭐 피순환이 잘 안 됐던지 무슨 뭐 골치 아팠던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포도주를 마심으로 도움이 되면, 몸에 건강에 도움이 되면 마시는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자, 그런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견해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목사님 뭐 포도주 한 잔, 샴페인 한 잔, What's wrong with that? 네,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라고 얘기는 안 해요. 자, 여기에 이제 제 의견입니다. This is my opinion and my belief and my conviction. 술을 절대로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 다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술 한 잔을 하게 되면 두 잔으로 가죠. 두 잔을 가게 되면 세 잔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유혹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성경에 죄는 모양이라도 내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는 더 좋다는 거죠. 제 의견입니다. 네, 제 의견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신 대로 술을 하시면서 술을 취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 저는 사실 그게 더 싫어서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자랄 때 우리 그 친삼촌이 계셨어요. 우리 아버님 동생이신데 공군에서 일을 하셨는데 참 보통 때는 진짜 너무너무 막 사랑이 많고 우리 조카들을 너무 잘해주시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분이요 술만 들어가면 죄송합니다 완전히 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참 우리 삼촌이시지만 아주 뭐 술 취하면 정신이 나가니까 뭐 아주 그냥 뭐 그냥 추잡한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말 실수를 많이 하시고 막 때에 따라 그냥 들어오셔가지고서 그냥 가구들을 다 이렇게 망가뜨리고 뭐 화분에다가 그냥 볼일을 보시고. 전 어렸을 때 그것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나는 술 안 마시고. 술 취하면 여러분 그 후에 후유증이 얼마나 많아요. 술 취하고서 운전하다가 사고 나고 술 취해서 간음을 하게 되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술을 안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제 역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께서 다른 견해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make sure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입장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했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기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All things are permissible, but not all things are beneficial. 저는 이 원리를 소위 얘기하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항상 적용을 하면서 저 입장을 가지고 삽니다. 술 한 잔, 샴페인, 포도주 마시, That's okay. 하나님이 가하셨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나의 신앙생활에,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바라봤을 때 이것이 유익보다는 해가 된다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것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술을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뭐 포도주 한잔 하시고 샴페인 한잔 하신 분들 제가 뭐 업신여기고 아 저 사람들 믿음이 안 좋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염려는 돼요. 저러다가 몸을 해칠 수가 있는데 사고를 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좀 멀리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술을 이렇게 그 간혹 이렇게 하시는 분들 술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요. 술 하시는 분들 make sure 내가 이렇게 술을 하지만 나는 이 신념을 가지고 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술잔을 드시고 하나님 I thank you for this drink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와인을 마십니다. 할 수 있는 분들 마시세요. 네, 마시세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이거는 양심의 문제가 적용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 양심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 자랄 때는 제가 자유되기까지는 제 어렸을 때 제 양심에 주일날 돈을 쓰는 것이 양심상 허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신앙 교육을 부모님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제가 주일날 돈을 쓰게 되면 양심상 죄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장성하고 나서 말씀으로 그것이 풀려지고 자유케 됐어요. 지금은 제가 주일날 돈을 쓰더라도 양심상 걸리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조금 이렇게 마음에 석연치 않은 것들은 말씀으로 우선 다 풀으셔야 돼요. 그리고 각자 자기의 입장을 붙들어야 된다. 자, 다섯 번째 이유, 마지막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인트가 많을 때 빨리 끝난다고. 자, 다섯 번째 마지막.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심판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All Christians will face the same judge. 자,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보세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천국과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이미 우리는 그 지옥 가는 멸망에서 옮겨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심판은 그 심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얻고 있고 누리고 있고 죽은 후에도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심판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말과 행실과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셔가지고서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비본질적인 문제까지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한마디 한마디 우리 behavior, every behavior that we take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재판장이 되셔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면서 재판하시겠다.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언젠가는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행동에 대해서 even this disputable matters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비판하면 안 된다. 자기 자신까지도.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신이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바울이 누구였어요? 진짜 깨끗하고 거룩하고 거의 온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얘기한 뭡니까? 나는 자책할 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잣대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완전한 잣대로, 완전한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개인적인 신념, 퍼스널 컨빅션 가지고 살면서, 그러나 다른 의견들, 다른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판하지 말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같은 말씀을 가지고 살지만 충분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우리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형제와의 관계에서 의견 차이가 났을 때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더욱더 다른 형제를 업신여기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 이것이 가능하냐고요? 가능해요. 제가 실제적인 예를 말씀드리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00년대 우리 영국과 유럽 큰 부흥을 일으켰던 여러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 또 부흥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이 아시는 존 웨슬리, 우리 그 감리교 창설자가 되시죠. 존 웨슬리하고 그 다음에는 조지 윗필드라는 분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큰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 두 분은 신학적으로는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시는 분들입니다. 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고 성경을 믿고 설교하시던 분들입니다. 근데 신학, theologically speaking,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극과 극을 달렸어요. 예를 들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오늘날로 얘기하는 알미니안 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 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인간의 그 의지, free will of man, 그 인간의 의지를 좀 더 강조하는 그러한 설거리죠. 그런데 조지 윗필드는 그 반대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거의 다루질 않고 하나님의 주, sovereignty of God, 특별히 하나님의 예정론, 모든 것이 예정론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그것을 강조하시던 목사님.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가지고서 한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예정론을 강하게 설교하시던 조지 윗필드 목사님을 향해서 어떤 얘기냐면, 조지 윗필드의 설교는 monstrous sermon, 말도 안 되는 설교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설교다, blasphemy, 그렇게까지 강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반대되는 그런 의견을 내놓으시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서로에 대한 존경심은 잃지 않았어요. 이 두 분의 사역 방법도 달랐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오늘날 얘기하면 성령 운동을 막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집회를 참석하게 되면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서 사람들이 막 쓰러지기도 하고 입신도 하게 되고 막 여러 가지 막 은사들이 나타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하면 조지 윗필드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그러나 잔잔하게 마음의 변화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셨어요.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다루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사역 방법론에서 다 다루신 분들이에요. 하루는 조지 윗필드 목사님과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 성도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저 존 웨슬리 목사님을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요? 왜? 완전 다른 신학을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윗필드 목사님이 성도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천국에 가면 아마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성도, 그렇죠, 저분 저런 설교하시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존 웨슬리 목사님을 뵐 수 없는 이유는 저분은 하나님 곁에 바로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있을 거고, 나 같은 사람은 너무나 부족해서 천국에는 가지만 저 멀리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서로 존경을 한 거예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셨어요. 이 소식을 듣고 조지 윗필드 목사님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죠. 존 웨슬리 목사님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빛나는 보좌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 주님의 기쁨에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은 거대한 면류관을 가지고 서서 수많은 성도들과 천사들의 흠모 가운데 당신의 머리에 씌워주려고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평생을 신학적으로 다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지만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Massive Crown 많은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다시 건강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몇 년 후에 오히려 조지 필드 목사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그때 떠나시기 전에 남긴 유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장례식은 다른 사람이 아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와서 침례를 하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생 라이벌 의식을 가졌던 그 목사님이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오셔서 조지 윗필드 목사님의 장례 예배를 세 번이나 드렸대요. 장례 예배 가운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가장 진실한 자녀들 사이에서도 지난 여러 세대에 걸쳐 의견을 달리한 비본질적인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In this we may think and let think. We may agree to disagree. We may agree to disagree.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할 수 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의견들 충분히 있어요. 가지세요.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것에 우리가 동의하면서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영광,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주장이 항상 맞다고 내 의견이 최고라고 하나님 영적인 교만 가운데 빠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비본질적인 것들은 우리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서로 용납하며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지혜, 이러한 폭넓은 마음, 이것들은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형제관계에 있어서도 믿음의 차이점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더 큰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지 결국에는 너무나 빠지다 다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예수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상당히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그런 설교였죠.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에서도 특별히 교회에서 좀 나라를 위해 하는 사람 비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내가 교만한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을 디스파이스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비본질적인 문제를 혹시 나의 좋은 의견, 나의 주장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적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누구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할 때 혹시 개인적인 신념 입장을 하는 건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한 자리에서 누구를 우리가 비판했고 판단하고 업신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